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의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행사가 조국 해방 71세지 의미에서 15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단결기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에는 3대륙 인민단결기구 성원들 그리고 꾸바 주재 우리나라 림시대리 대사와 대성한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의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